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일꾼들, 송중앙기관 청년동맹의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아가자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 조직들의 과업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